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. 나를 벗어나지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. 잘빗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.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데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. Oh yeah.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.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른대는 mood.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mood.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잠시 난 모든 걸 다 지워 시각에만 의존해. 경이로운 눈빛으로 너만을 감상해. 신경 쓴 화장이 더 번져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.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 버려도 괜찮아 날 똑바로 봐.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.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른대는 move.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move.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어떤 표현도 어떤 문장도 너를 모두 담아낼 순 없겠지. 우린 이대로 완벽할 테니 걱정 따윈 버려. 그대로 그대로 repeat 그대로 repeat 그대로.